김효닐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본 조선 유학생 동맹 대표단이 이를 수십 년간 남조선 괴뢰패당의 모진 악형과 끈질긴 회유를 이겨내며 혁명적 지조를 지켜 구람없이 싸운 불굴의 통일 애국투사인 비전향 장기수 홍명기 동지와 상봉했습니다.